이 시간에는 총봉학단이 놀이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이 빛발. 따라선 비 이 가슴이 비추들어 따뜻한 정을 주니 사랑이 그 빛발 없으면 잔소리 이길 수 없어 따르네 우리 김종은 동지 마음에 보이는 빛 내 인생의 구름구름 어둠을 가시워주네 사랑의 그 빛발 잃으면 지쳤던 아무이기에 언제나 고마워 따르네 우리의 김종은 동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신념. 지키려 가리라. 황중광 뿌리에 천만이 뭉쳐지 우리 힘을 누가 탈하랴. 김종은 동지 나라 승리만 떨치니 황중광 뿌리에 천만이 뭉쳐지 이상 청봉악단의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